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할태한 사람은 주릴 것이니라. 아멘.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주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처럼 신앙에 놀라운 자유를 주시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의 게으름의 사슬을 거룩한 은혜로 끊어버리고 날마다 자유롭게 주님 의지하고 섬기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 지난주에는 그 게으른 자는 부리는 자의 이에 초와 같고 눈의 연기와 같으니라 그 말씀드렸죠. 그죠? 그 전주에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그 한 번 설교 가지고는 강도가 약했던 것 같아서 이 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게으름에 있어서 잠의 문제를 그 언급하게 되는 그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가책을 덜 느끼는 죄라는 거죠. 잠을 많이 자는 게. 그러면서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 아주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것이 잠을 많이 자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혹시 설교 시작하기도 전에 묻고 싶은 질문이 몇 개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죠? 몇 시간 자라는 겁니까? 또 하나 이제 그보다 약간 작은 목소리로 마음속에 질문이 또 있죠. 당신은 몇 시간 잡니까? 다 말해줄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걸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체질적으로 너무 약해서 그래서 잠을 많이 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체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시기에 그 건강이 너무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뭐 그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경험칙상으로 하나는 피곤이 쌓이면은 잠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런 종류에서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고 피곤했기 때문에 잠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장시간 동안 자기 자신이 모든 면에 있어서 기력을 많이 쏟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오게 되는 잠이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전자의 경우에는 잠을 자게 되면 피로가 회복이 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잠을 자면 잘수록 깊이 꺼져 들어가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수면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건강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일을 좀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이 기력을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샘물과 같아요. 근데 퍼내면은 다시 고이는데 바가지가 너무 빨리 움직이면은 이 고일세가 없이 물로 퍼내야 되니까 그럼 고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좀 고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이 피곤이 지금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는 피곤이다. 기력이 뚝 떨어진 데서 오는 피곤이다.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에 있는 사람 보고 무조건 잠자면은 나쁜 거라 그러면서 덜 자라고 막 몰아붙이면 쓰러집니다. 기력이 세해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을 대폭 줄이고 그리고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력을 보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또 한 경우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뭐냐면은 신경 계통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않으면은 이 그 물리적인 신경 계통에 문제가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몇 시간 이상 자면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런 모든 면에서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잠을 많이 자는 습관을 가져선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모든 것을 과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잠을 자는 거, 밥을 먹는 거, 휴식을 취하는 거, 휴가를 가는 거, 모든 것들이 재생산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심지어는 노는 것까지도 재생산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휴식이나 수면,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뭐 이런 등등에 빠져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진해버리는 그런 방식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 무슨 얘기냐면, 잠을 자되 이렇게 그 재생산을 위한 정도로만 자면 된다의 얘기죠. 그래,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그랬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게으름이 그 사람 게으름이 그 사람 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게으름이 깊은 잠을 떨어뜨리며 민첩함이 없는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이렇게 있어서 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깊은 잠이라고 번역된 게 두 단어가 아니고 타르데마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 이게 쓰인 게 어디서 쓰였냐면요.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 쓰인 게 어디서 쓰였냐면은 창세기 2장에서 하느님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다 할 때 그때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할 때 쓰인 단어가 그 깊은 잠이 타르데마요. 그러니까 갈비뼈를 뽑아도 모를 정도의 잠이니까 이 잠은 거의 마취 단계의 잠입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마취 단계의 잠이에요. 마취 단계의 잠이라고. 게으름이 인간에게 그런 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잠을 딱 떨어뜨리면 마치 마취약을 먹은 사람처럼 정신없이 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리한 지혜를 가져야 하냐면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적합하지 않게 행동할 때 그때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칫하면은 너무 육적으로만 생각하거나 혹은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그러면 사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잠이 오고 몸이 막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특별히 봄철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모두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봄이 되고 했으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기도생활도 하고. 근데 하여튼 목회를 해보면 제일 어려운 때가 이 4월이에요. 그래서 4월은 목회자에게도 잔인한 달이에요. 시험 애들도 제일 많이 들고 그 한 겨울 동안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노동운동 같이 데모하는 것도 되게 4월, 5월 신학교에서는 그때가 또 마침 그 춘투 데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은 육체와도 많이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어른들이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때가 환절기잖아요. 환절기. 그 환절기인데 가을에서 겨울 갑자기 들 때도 많이 돌아가시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인분들이 겨울이 풀리고 봄이 올 때 돌아가셔요. 그게 뭐 의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겠지만은 갑자기 이 여건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그 특히 그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의 경우에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달이 또 이 잔인한 4월이에요. 4월과 5월. 그 왜 그러냐면 그때 이렇게 벌써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그죠? 집에서 빨리 시집 가라 그러고, 그죠? 아무도 오라는 사람은 없고, 그죠? 그게 참 그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나이라도 어리면은 해볼 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대 때는 축구공이래요. 그래서 공 하나 가지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듯이 10대 때는 남자들도 많이 따라와. 20대 때는 농구공이야. 그래서 이제 또 쫓아다니는 사람이 축구공은 22명이 쫓아다니는데, 이제 농구공은 뭐 합해봐야 뭐 몇 명이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한 10명이야? 10명이 따라다니거든. 그러면 이제 30대에는 골프공이야. 그래서 한 사람만 따라다녀도 그건 정말 할아버지야. 그 다음에 몇 대지? 40대, 40까지도 시집을 못 갔으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해볼까요? 40대는 탁구공이에요. 그래서 서로 너가 저, 너가 저, 그러고 밀어. 50대까지 갈까요? 그만할까? 50대까지 가요? 그래? 그럼 한 번만 더 이상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50대는 피구공이야. 피구공. 맞으면 죽어. 그래서 피해.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제 뭐 10대 때부터 시집 가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20대까지는 그랬는데 30대 막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그 영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요인과 그다음 육체적인 요인과 영적인 요인들이 모두 이렇게 같이 섞여요.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그것이 정말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그렇게 어렵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봄 되니까 이제 그렇게 잔인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 잠도 마찬가지예요, 잠도. 그러면 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잠도 맨 처음에 이제, 잠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뛰어나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 자신의 그 부지런하지 못한 게으른 것들을 이렇게 자꾸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그럴 정도면 아직은 깨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진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은 그다음에는 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올바르지 않은 삶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변명이 참 많아요. 벌써 우리 설교 들은 가운데도 벌써 변명이 많잖아요. 골목에 가면 사자가 나온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쭉 나와요. 그리고 또뭐 입술을 벌리면서 쓸데없는 한담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이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그것도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이 많고 변명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 근데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 많고 변명이 많고 구실들이 많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이 많고 변명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자꾸 잠이 늘어나고 삶이 게으러진다라고 할때 그것이 게으름이 자기 위에 이렇게 떨어뜨린 그런 종류의 영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그 잠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어느 부분까지 육체고 어느 부분까지 영적인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을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자꾸 그렇게 잠이 자꾸 늘고 이렇게 잠을 많이 자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합리화하는 거죠. 그런 작업 속에서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로부터는 좀 동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잠 속에서 그 자꾸 이렇게 그 원래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때의 빛깔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쇠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지금 잠을 떨어뜨린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잠을 떨어뜨리는 게 뭐냐면 게으름이 그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게으름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잠이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자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서나 자는 거죠. 집에서 들어오면은 자고 아침에도 그냥 간신히 그런데 회사 출근할 때까지 수면의 연장이죠. 그러니까 잠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우유라도 한컵 먹고 직장에 뛰어나갔는데 차 타면 또 계속 또 자는 거죠. 그죠?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가서 일하고, 그죠? 일하는 중에도 조는 사람들 있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또 일찍 자는데도 이게 계속해서 끝없이 수면이 수면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자신으로 하여금 이그 잠을 그 이기지 못하도록 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거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들어가는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아주 예리한 판단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부분까지가 육체적인 문제이고 어느 부분까지가 영적인 문제인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그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들은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데서 이상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부지런히 고치고 살아요. 고치고. 그래야지만 오래 사는 거는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는 날 동안은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가지면 나만 손해야. 나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자동차도요, 어떤 사람 보면 세차도 안 하고 못으로 긁고 뭐 망치로 두들기고 그런 채 그냥 끌고 다니잖아요. 그 팔아도 제값도 못 받아. 그래도 매일 타면서 기름칠하고 세차도 해주고 부속 망가지면 갈아 끼고 어? 상처 나면 다시 칠도 하고 어? 그 엔진 오일도 제때 갈아주고 이렇게 신경 쓰면서 탄 차는 팔 때도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탄 차는 어떤 차냐면 주인이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낀 거예요. 네? 그렇게 그 타다가 판 차는 그렇지 않은 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50% 이상 차이가 나게 그게 돈을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런 거잖아요. 꼭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불편하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어? 그 불편하면은 나만 살아가는데 힘들고 그것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거라 그러면 그냥 불편한 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는다 이거죠. 제일 안타까울 때가 그런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직접 저 보시면서 살아왔지만은 한 7년 됐을까요? 7년쯤 됐겠나요? 한 7년 전만 해도요. 제 책들은 대부분 다 밤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왜냐하면 목회하고 외부에 그때는 집회도 많이 나갔는데 집회 나가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잡지사 같은데 원고 청탁 들어오고 다 쓰고 그러면서 그 책을 쓸 수가 없었어요. 다 밤에 쓴 거죠. 지금은 못해요 그렇게. 그렇게 또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급하니까 이제 뭘 하는데. 그러면 그 후유증이 며칠을 계속 가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절제를 하려고 애를 쓰죠. 안 될 때도 있지만 절제를 하려고 애를 쓰죠.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성경 말씀을 연구한다든지 그럴 때 막 이렇게 그 머리가 막 깨어가지고 지금 그것에 대한 이게 탐구의 이것이 막 이렇게 막 그 불릴듯이 막 이게 탐구욕이 일어날 때 그때는 이거 덮어도 가서 잠을 자도 잠이 안 와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어? 그거를 내가 정리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 갔다가 한 1시쯤까지 그냥 잠을 자려고 씨름하다가 도대체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다가 다시 내려와서 공부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절제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이 들수록 그런 것들을 절제를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사람의 사려가 깊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창조의 섭리예요.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잘 이렇게 간수하게 되는데, 어느 부분까지가 영적인 부분이고, 어느 부분까지가 육체적인 부분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을 해서, 순수하게 육체적인 부분들은 의사에게 고쳐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그렇지, 돈 있으면 보약 사먹어요.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정말 보약을 잘 안 먹는 사람입니다. 진짜 저는 잘 안 먹어요. 뭐, 녹용, 뭐, 그런 거 잘 안 먹고. 그런데, 여러분들 먹어요. 여러분들 먹으라고. 어? 먹어요. 먹어서, 이렇게, 그런 것만 의지하면 안 되지만은, 기력이 떨어지면 뭘 좀 먹고, 이렇게 해서 보충을 해서, 그래서 잘 다스려,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육신이 없으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어느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정말 소원이 하나 있대.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다리만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관절염이 있으신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젊었을 때는 철없어서 몰랐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많이 받고 보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데 자기 다리만 건강하면 자기는 정말 무릎이 닳도록 전도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소원이 있어도 이게 무릎이 이게 망가지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한 1년 쓰고 버릴 거예요? 아니면 10년 쓰고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잘 고쳐요.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약도 먹이고 그래서 자기를 항상 이렇게 보살펴줘요. 그래서 배고프다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그래, 배고프니? 줄게. 먹여줄게. 응? 뭘 먹고 싶니? 아, 뭐 먹고 싶어? 그래? 아, 그래. 내가 사줄게. 지금 기다려. 이렇게. 아, 진짜, 그렇게.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배웠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의 삶에 있어서. 근데 육체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추워, 춥니? 그래,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잠깐 기다려봐. 내가 제일 따뜻한 거 가져올게. 그리고 가서 입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은 한, 자기 몸을 잘 이렇게 건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돌보고 그다음에 뭐냐면 영혼은 목회자에게 가서 진단을 받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으면서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잘못된 데서 오는 수면의 증가를 순전하게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도 없고 모두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요인들일 뿐이다라고 글로 끌고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변명이 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게으름의 또 다른 특성이 뭐냐면은 작은 이유를 매우 크게 부풀려서 자신의 의무를 회피해버리는 것이 게으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뭐가 많아요? 사자가 있다라고 말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핑계와 변명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긴 있는데 그 이유를 아주 크게 부풀려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회피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사람을 써보면은 잘 압니다. 사람을 써보면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뭘 시켰는데 안 돼. 뭘 시켰는데 안 되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일이 안 된 것의 전부 다 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작은 이유를 크게 부풀려서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그 일이 안 된 것을 전체적인 이유인 것처럼 변명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제게 가르쳐주던 목사님이 신방을 분류하는 가운데 배달부식 신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뭐냐면 갔더니 없대요. 그거 그 신방이에요. 그게 배달부 신방입니다. 그래서 시컷 보냈더니 갔더니 없 갔단 말이야.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아주 그 순간에 마음이 푹 놓이는 거야. 왜냐하면 목사님이 나에게 신방을 했냐고 언제 물어보셔도 난 자신 있다. 에? 왜? 신방을 가서 영혼을 깊이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자신 있는 게 아니라 신방을 못한 이유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만만해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왜냐하면. 가니까 없대. 그건 또 굉장히 부지런한 거고. 가려고 전화해 보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 그건 더한 거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의도 자체를 보면은 지시받은 신방을 지시할 때 목사님의 의도가 그 영혼이 곤고하고 실족하니 가서 잘 권해서 다시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 신방의 목적이라는 것을 깊이 받아들였으면 갔더니 없대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이거죠. 3일 전엔 갔더니 없었어도 그 다음에 이틀 전에는 갔으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루 전에는 갔으면 만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갔더니 없대요. 누가 나를 보고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게으름이라 이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항상 일을 분투하면서 끝까지 성취해내는 근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고치든지 아니면 맡기지 말든지. 그래서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일을 주지 말든지. 그래서 요새도 회사에서 무보직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보내고 싶으면은 그 제일 먼저 한 회사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모 그룹이에요. 모 그룹 회사에서 그걸 제일 먼저 벌써 80년대에 도입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왔는데, 저기, 책상도 놔두는 거, 다 놔두고. 근데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죠. 옆 사람들은 밤 12시까지 되도록 퇴근을 못 해요. 그래서 좀 도와주려고 그러면 못 도와주게 하는 거죠. 그게 고문이거든요. 서류도 하나도 없고 빈 책상에 일간 스포츠 하나만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서류를 싸놓고 막 밤새도록 일하는데, 자기는 안절부절 퇴근도 못 하는 거죠. IMF 때는 책상을 빼버렸다는데, 그때는 책상까지 빼지는 않았어요. 거기 그러고 자기는 있는 거예요. 뭘좀 도와줄까? 그러면, 아, 도와주지 마. 이러죠. 그래서 그냥 못 견디다가 사표 내고 나간다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끝까지 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뭐냐면, 일이 안될 때에 작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크게 부풀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물어봐라. 난할 말이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거기에 일하도록 세워둔 그 이유가 단지 일이 되지 않는 이유를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라, 고용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을 하려고 거기에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들이 각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식은 죽 먹기처럼 그렇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이 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분투해야 하는 환경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놨는데, 그건 모두 분투해야 하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과 분투해야 하는 상황을 다 깨뜨리고 마지막에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항상 나는 그래도 떳떳하다. 뭐, 내가 내 일이 좀잘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할 말은 있다. 내가 괜히 안한게 아니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그거를 변명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변명이 아무리 유창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듣고 싶은 것은 승리했다라고, 그래서 고지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승전보이지, 하니까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유창한 변명을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사역을 하면서도 너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전사적인 사람이에요. 전사적인 사람. 그냥 좀 전사적인 사람. 저기 어디야? 그 네덜란드에 네덜란드가 화란이 말이지, 이 댐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런 동화 같은 거, 동화도 아니지, 실화지요. 아이가 뭐 학교 갔다 오는데 댐에 뚝뚝에 뭐 이만한 구멍이 생겨서 점점 뭐 손가락으로 막았다가, 그 다음에 주먹으로 막았다가, 팔로 막았다가, 몸으로 막았다가, 그러다가 그래서 댐이 무너지는 걸 막았다는, 뭐 그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뭔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손가락 집어넣고 안 되면은, 팔 집어넣고 안 되면은, 몸을 집어넣고 안 되면 그냥 그 속에서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사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러니까 그런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고용주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고용주들도 기뻐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뭐 회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고용주가 볼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존재들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부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진짜 그 회사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잠을 얘기하다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잠이 게으름이 잠을 떨어뜨린다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게으름이 잠을 떨어뜨린다 그랬으니까 그 게으름 자체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깊은 잠에 빠지지는 않는다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아주 분명하게 매일매일 살아야 할 분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민첩한 그 반응과 행동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게으르지 않는 비결이라 이거죠. 삶에 목표가 없는 사람이 꼭두 새벽에 눈 비비고 세수하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으면 뭐해요? 할 일이 없는데. 어? 뭐 하냐고. 한번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니까 잠을 많이 자는 건 진짜 못된 거구나. 그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목표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복 입고 조간신문 보는 거예요. 어? 그러다 또 졸지, 잠을 들잤으니. 그건 뭐냐 얘기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슴에 불타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근데 엊그제 우리 아들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는 중요한 때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가 최고는 아니지만은 성실하게 해야 된다. 야, 내가 우스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 해줄게. 야, 요새 아빠가 하나님 말씀 연구할 때 두 다리를 오므리고 연구한다. 왜 그러는지 아니야? 모르겠대. 오줌 마려워서 그런다. 응?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근데 일어나면 생각이 끊길까봐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어?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목표에서 빗나가는 삶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잠도 마찬가지 아니야. 잠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잠이 안 오지 않아요? 완성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아침에 일찍 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시간표에 밀려서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갔다 오면 또 뭐 교류반 숙제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말고 자기 속에 불탄 목표를 가져야 된다. 뭐냐 목표가 뭐냐 이게요. 진짜 목표가 뭐냐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든지. 그럼 뭐 우리 그래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각오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각오로 각오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엊그제도 제가 총신 신학대학원 가서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 후학들에게 얘기했어요.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중에서도 하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지 신학 공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깊이 생각하는 건 스스로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야. 넌 고3이다. 고3이다. 고3으로 언제까지 사냐? 죽을 때까지 고3으로 사는 거야. 고3은 모든 일에 절제하잖아요. 캠핑 가고 싶어도 대학 들어가서. 그러잖아요.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도 대학 들어가서. 그러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바캉스 가고 싶어도 대학 가서 그러잖아. 아, 내 무슨 소설도 있고 뭐 만화도 보고 뭐 컴퓨터도 하고 싶고 대학 들어가서 그러잖아. 그 우리도 대학 들어가서 해. 천국 가서 하면 되잖아. 물론 거기 컴퓨터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 그게 성도들이 마땅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종말론적 긴장이에요. 근데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좀 잘해요. 그 간신히 해서 밥이나 벌어먹지 말고 좀 잘해요. 좀 돈 좀 많이 벌어요. 그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말이지. 아니 왜 그 같은 업종에서 그 뭘 하면은 좀 아이고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좀 산위의 동리처럼 이렇게 좀 한번 해봐요. 그 맨날 말이지 가게 청소도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게으른 상태 그러지 말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부지런히 우리가 왜 다른 사람한테 공돈 10원이나 주겠어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면은 말이지 진짜 피나게 노력을 하고 밤잠 안 자고 그게 뭔가 이렇게 부지런히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벌을 하고 내 중국 가서도 그 얘기했어요. 제발 좀 가고 와서 간신히 중국 와서 밥 먹고 살았다. 그럴 소리지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최고가 되라. 하다못해 있지. 그, 저, 뭐야, 저, 그, 하다못해 말이지. 뭐야, 그. 요즘 뭐 비유 들 것도 없네. 옛날엔 똥 푸는 사람 얘기했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똥 푸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할머니 항상 한 사람만 찍었어. 왜냐면 그 사람이 제일 잘 푼다는 거야. 깨끗하게 청소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한테만 푸는 거야, 똥 푸는 거야. 그러니까 똥을 퍼도 좀 최고가 되라, 이거야. 바가지도 새거 사오고 말이지. 끝나면 청소도 깨끗이 하고, 세탁소를 하면 어느 집보다도 줄도 잘 맞춘대더라. 슈퍼를 하면 어느 집보다도 싱싱한 물건이 있대더라. 복덕방을 하면 어느 집보다도 친절하고 정보가 그 정확하대더라. 물건을 만들면 그집 물건은 틀림이 없대더라.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해서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으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주워. 그럼 되잖아. 그럼 먹고 싶겠지. 나는요. 먹고 살아. 그러면 되잖아. 먹고 살아. 그 먹고 살면 됐지. 뭘 더, 뭐, 얼마나 많이 가지려고 그래. 그냥 좀 적절하게 살아. 그리고 많이 벌어서 다 줘. 다남다 줘요.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야. 게으른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봤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역사에 몇명안 돼요. 게으르면서도 워낙 천재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변종된 정신병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집어넣은 만큼만 나오지 안 들어갔는데 안 나온다 얘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천재라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할 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 집어넣어야지 나오지 집어넣어도 어떤 때 머리가 나빠서 다안 나오니까 집어넣어야지 되지 안 집어넣으면 죽도 보답도 아니다. 항상 고3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 목표가 없으니까 게으름이 잠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것도 타르데마. 아주 갈비뼈를 빼내도 모를 정도의 그런 깊은 잠을 거의 마취에 가까운 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라고. 빛나는 목표를 가져요. 1년에 목표가 있고 그거 안 돼요. 한 달에 목표가 있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한 주간에 목표가 있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내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적어놔요. 거기 맞춰 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하루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에가 지나. 이제 없어요, 시간이. 정말, 어떤 때는 서러워요, 서러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아무것도 한것 없이 시간이 지나가. 게으른 사람은 불붙는 목표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게으름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깊은 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육체의 핑계를 대지 마요. 육체의 핑계를 너무 대지 말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여 의학적으로 이상이 있는가 진단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고쳐요. 고쳐서 자기가 그 육신의 연약함을 빙자해서 영적인 태만이 육체의 게으름과 만나서 수면의 방탕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지런하게 살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존 웨슬레였어요. 90세를 살았는데,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났다니까. 1년에 1200편의 설교를 평균했는데, 한 편의 설교가 2시간에서 4시간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건 뭐 탁월한 건강을 하나님은 주신 것이죠.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잘 잘 활용하면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특이하게 이렇게 답했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딱 한 번에 만난 그 첫 만남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될 사람인가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인가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맨 쓸데없이 만나서 시간만 없앤다 이거죠. 물론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이 말했던 것은 목양 관계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시대가 사교의 시대 아니에요. 사교. 그 시대가 18세기 영국이 사교의 시대고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다 집에다가 지하실을 만들어서 거기다 무도장을 만들고 술을 비치해 놓고 그렇게 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사교에서 오는 인생의 낭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자기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만남에서 이 사람은 다시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계속 만나서 협력하고 교제해야 되는 사람이라를 단번에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내 생애에서 많은 시간들을 쓸모없는 대화와 그리고 세속적인 일들에 빠지는 것으로 인해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방탕한 수면 생활은 반드시 방탕한 영혼의 상태의 반영이에요. 건강에만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그 두 가지는 항상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 문제를 다루어서 어느 부분까지가 순전하게 육체적인 문제인가 판단해서 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생활 습관을 고치고 해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깨트려져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신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게으르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진짜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주에도 그렇게 마음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뭐 한계 없는 거예요. 한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게 뭔지 몰라서 막 살았던 때도 억울한데 그거는 차지해 놓고라도 그래서 예수님 은혜 알고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부지런히 살으라고 살았는데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별로 없었어요. 또 어떤 때는 사느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 보면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주가 파먹은 것처럼 딴 것에 빼앗긴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아니죠. 또 부분적으로는 게을렀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은 정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보낼 때는 1초가 한 3초쯤을 1초로 친다면 좋을 텐데 시간은 언제나 균등한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착각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렸는데 근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고 고민하다 보면은 벌써 며칠이 지나는 내가 요즘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빨리 결론을 못 내리니까 그게 뭐 3주, 4주, 5주 뭐 한 달, 두 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는 세월을 붙들어 메어서 그 뭐 잘 먹고 잘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지식이 모자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지식이 모자라서 그릇 섬기고 빗나간 열심으로 섬기고 혹은 마음의 순수함이 없어서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못한 날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갚아야 되겠는데 말이죠. 시간이 없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예전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으면 이제는 배나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되고, 예전에 게을렀으면 배나 헌신적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어드려서 예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육체의 연약함이 발목을 잡고, 그러면서 세월은 더 빨라져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들이 부지런하지도 않고 게으르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게 진짜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카리스마가 있어서 뭐 한번 교인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훈시를 하면은 뭐 그 다음 주에 교인들이 막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입을 열면은 막 설교 준비할 필요 없지도 그냥 없이도 그냥 막 그냥 하늘의 비밀한 진리들이 막 쏟아져서 누구 말따나 설교를 듣는 순간에는 하늘로 올라갔다가 축도가 끝나고 나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것 같았다는데, 뭐 그런 능력도 없구만. 뭐라 샤프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안 뺏기고 남아있는 게 그저 이 몸뚱이 들여서 부지런히 사는 건데,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은 정말 무엇할까. 그리고 부지런히 흘러가는 이 야속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 정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한평생을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끝나서, 그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망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기회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회복시켜서 세워주신 그 신앙의 자리에서 끝없이 이탈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배울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면 생활의 방탕함을 면해야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면의 방탕에 빠졌다면 30분씩만 잠을 덜 자고 그 시간에 기도에 간절히 힘쓴다면 아마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자기의 육체가 누리던 것들을 빼앗으려고 그러면은 육체는 견디기 힘든 반항과 저항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뺏어내려면은 고통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때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렇게 고통스럽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 세상에서 나처럼 사셨을 것이다. 일어나기 힘든 그 새벽의 시간에 몸을 일으키고 주무시고 싶은 시간에 눈을 부비시면서 영혼 하나라도 더 고쳐주시고 어루만지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을 가지고 왜 활용을 안 했냐고는 말씀 안 하세요.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지식,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건강,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게으름과 성 성화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게으름과 성화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게으름은 우리의 육체를 정욕에 흐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요. 마음속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틀들을 허물어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끝없는 저항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저항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게으름의 역사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해태함이, 해태함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는 그 무슨 뜻이냐면은 shiftness, 그러니까 민첩함이 결핍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민첩함이 결핍. 그 민첩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표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표의식에서. 그럼 민첩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민첩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목표의식이 없으면 민첩해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목표의식이 없으면 민첩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목표의식이 있으면 목표와 관계된 일들이 일어날 때는 아주 민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민첩함이 없는 사람은 굶주리느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돈을 벌어도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봐야 늘 지니까. 그러니까 빌어먹든지 아니면은 잔꾀로 해가지고 쉽게 다른 사람보다 덜 희생하고 부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갖 불법과 더러운 범죄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태한 사람들, 민첩함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줄입니다. 지금 자신의 영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망가졌으면 말씀으로 고치고 힘이 부족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잘못됐으면 수술을 해서라도 이 부정적인 것들을 도려내서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하고 게으른 거죠. 알기는 알아도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민첩함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신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있는 이것이 주님이 창조하신 목적의 보탬이 되고 정말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즐거움이 정말 그 사실로 입증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는 정말 움직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움직일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움직이지 않겠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고 부족한데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더라. 우리 민첩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말씀이, 어떤 말씀이 그렇게 나를 고칠 수 있는데 우리 마치 죽을 병에 누워있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약을 찾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벌떡 일어나서 그 약을 구할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민첩함입니다. 그 민첩함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혼이 핍절하고 굶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사무쳐서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수면 생활의 방탕을 면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이 모자라고 능력이 부족해도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령한 목표를 주시고 부지런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사경회를 위해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번 사경회에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정말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정말 초남을 낳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남은 인생의 기회들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월을 낳겠습니다. 주님께 열매를 맺어서 주께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게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게으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일체의 부지런함과 근면함으로 아버지 앞에 성실하게 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늘 이기도록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번 사경에 위해 축복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방황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여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고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